지겨워 싫어도 살아야 하는 걸 끝이라도 끝이 될 수 없는 서러워 슬퍼하지 마요. 그래도 나의 반쪽 힘들어 쓰러져 누워도 물 한 컵 줄 사람.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허신들 믿음조차 있었던가 하는 우리의 허상들 눈물도 한숨도 마 말아요. 어차피 가야 하는 시간 내가 만든 시간 서러워 슬퍼하지 마요. 그래도 나의 반쪽 누워도 물 한 컵 줄 사람.